키워진 맘이 고민했어. 모든 게 거짓말 같았어. 아련히 지난 시간처럼 눈 뜨면 사라져버린 꿈처럼. 눈 같은 설레임을 선물해준 너, 흰눈같이 하얗게 웃어주는 너. 너만 생각하면 또 뛰게 돼. Celebrate. 솔직히 떨려서 Celebrate. 아낌없이 매일 아침에 가 뜨듯이 넌 변하지 않을게. Cause of you, 내 옆에 있어줘. I love you, baby girl. Celebrate. 세상은 우리 배경이 되고 우린 주인공이 되고.